Forbes News. 2021 삼성 드림클래스 대학생 멘토 선발 안내입니다. 신청 기간은 6월 4일부터 6월 15일 화요일 오전 10시까지입니다. 멘토로 선발되면 전문가 및 삼성 임직원 멘토들과 함께 중학생들에게 온라인 기초교과 학습을 지원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학생 지원팀에 문의 바랍니다. 성희롱 없는 일터 만들기 에세이 공모전 안내입니다. 공모기간은 5월 3일부터 7월 9일 저녁 6시까지입니다. 1인당 한글 3,000자 이내 에세이 한 편을 출품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직장 성희롱 성폭력 예방센터에 문의 바랍니다. 굿네이버스 인천서부지사에서 사회개발 교육 강사를 모집합니다. 모집기간은 6월 3일부터 6월 16일까지입니다. 강사로 선발되면 지역 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에 파견돼 아동 권리교육,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지역사회 시민교육을 진행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굿네이버스 인천서부지부에 문의 바랍니다. 2학기 교내장학 신청 일정 안내입니다. 신청 기간은 6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위 기간 내에만 교내장학 신청이 가능하고 국가장학금만 신청 시 교내장학 지급이 불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단과대에 문의 바랍니다. 자사 발효유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밝힌 박종수 남양유업 중앙연구소장이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남양유업은 동물시험이나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았는데도 불가리스 제품의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를 국내 최초로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불가리스 7개 제품 중 1개 제품만 코로나19 항바이러스 세포 실험을 했지만 제품 전체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말해 문제가 됐습니다. 이에 식약처는 남양유업의 박 소장과 이광범 전 대표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코로나19로 운영이 중단됐던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면세점의 운영이 재개됩니다. 3일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오늘 4일부터 인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 면세점 두 곳의 영업이 재개됩니다. 이는 종전 사업자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임대계약을 해지한 지 약 7개월 만입니다. 면세점 측은 코로나19로 인한 여객 감소 추세를 고려해 당분간은 오전 5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단축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구매 비용 마련을 위해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현지 공기업 및 민간 기업의 도움으로 상당한 규모의 재원을 마련했으나 아직까지 외국계 기업은 펀드 조성에 참여한 바 없습니다. 현지 업계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는 한국 기업들의 백신 펀드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며 수신 계좌까지 공지했습니다. 더욱이 현지 진출 기업의 백신 비용 부담 및 직원 숙소 제공도 요청해 베트남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은 비상 상황에 놓였습니다. 국보 제52호이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팔만대장경이 오는 19일부터 매주 주말 일반인들에게 공개됩니다. 경남 해인사에 보관 중인 팔만대장경은 현존하는 대장경판 중 가장 오래된 것입니다. 팔만대장경의 관람은 해인사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제로 진행되며 참가자 본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안전유지를 위해 초등학생 미만 유아는 관람 신청이 불가하다고 해인사 측은 전했습니다. 한양 캠퍼스의 시사적인 사건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린 허브스 뉴스. 6월 4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김예솔, 기술의 천지인, 담당의 고송이었습니다.